때쯤 익숙한 그대 소리 주머니 속에 꼭 잡은 두 손 너무 따뜻해 걷고 또 걷죠 그대는 나의 기다리 아저씨죠 나를 웃게 만들죠 긴 어둠의 길 끝에서 날 맞이해준 한 사람 바로 그대죠 Thank you.